싶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밤을 지새워 꼬박 새워 눈물 도로로로 나의 두 뺨에 내 가슴에 슬픔을 수놓았네 사랑하는 내 님이여 이 밤 지새워 보소서 불을 밝혀둔 내 창가에 꽃물결 낼러 죽어서도